저 멀리 네가 보인다. 나를 보며 웃는 내게로 건넨다. For you. 넌 내게 유일한 선물. 오직 단 하나의 꿈이야. Someone like you. 어두운 밤을 지나 기다려온 햇살처럼 따스했던 넌 날 다시 살게 해. Dreaming now, 나의 빛이 되어줘. 지친 날을 일으켜줘. 내 생애 마지막 힘이 되어줘. I'll find a way. 잠시 길을 잃어도 나의 손을 놓쳐도 괜찮아. 너의 빛을 따라 내게로 갈게. 널 품에 안고 웃는다. 기다려준 내 곁에 잠든다. With you. 넌 내가 살아야 하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야. Something like you. 멈춰버린 기억 속을 건너 기적처럼.